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무리의 암스테르담,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저의 MBC 근처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고 하나요? 요즘은 슈퍼마켓이 많아져서 구멍가게도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식료품을 파는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굉장히 표정이 좋은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박야가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몸도 잘 못 쓰시고요. 늘 웃음을 흘리시는데 그 웃음이 박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방에, 저희 아나운서실에 같은 동기들과 선배들은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꼭 그곳으로 가요. 오늘 낮에 그곳을 들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 분 같았는데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띄워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즐겨 듣는 사람들은 꼭 자신만의 시간대가 약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새벽 1시에는 약속이 있는 셈이죠. 이렇게 서울 서초구에서 서라고 하신 분이 편지를 띄워주셨어요. 서서서 이어지네요. 자, 이렇게 저희와 약속을 하고 싶은 분은요, 그리고 약속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곳으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냐면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MBC FM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희 주소 알려드렸죠. 자, 강원도 원주의 방정인 학생, 친구 미영이, 민영이와 이 곡을 듣고 싶다고요. 영화 플래시댄스 중에서 아이린 카라의 노래입니다. What a feeling. 이

영화 그린카드 중에서 카페 아프리카, 서울 도봉구 방학 이동의 임승균 씨, 충남 공주 봉황동의 조성아 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드라마 보셨어요? MBC의 엄마의 바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하도 유명해서 독고영재 씨, 뭐 최민수 씨 그 이름들은 알고 있습니다. 독고영재 씨와 최민수 씨가 이번에 헐리우드 키디의 생애, 그 안정효 씨의 소설을 영화로 옮기는데 주역으로 발탁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념으로 음악 한 곡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바다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시죠. 이 아가피 부시다 드라마 엄마의 바다의 메인 타이틀에 이어서 MBC 수목 드라마죠. 폭풍의 계절의 삽입곡 안나비씨의 전설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아, 지금 토요일에 사나이가 오셔서 하는 말이 이거 FM 영화음악이 아니라 FM TV음악이라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읽기의 새로운 측면을 알려주시는 정성일 씨.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와서 굉장히 제가 분개했습니다. 아마도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영화에 적은 TV라고 생각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을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네. 심지어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는 것은 거의 영화광으로서는 자격상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그 영화를 보는데 예전에 그 좋았던 이미지들이 엉터리 더빙에 멋대로 자른 화면에 거기다가 트리밍도 맞지 않고 심지어 배경음악도 멋대로 듣고 있는 걸 보노라면은 그걸 참고 영화를 보는 영화광들도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여하튼 분개는 일단 참기로 하고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곧 연말이 시작되고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93년 영화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 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네. 만일 93년의 영화를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어권 영화 시대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그럴 것이 금년 2월 달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공동 수상한 두 편의 영화는 모두 중국어권 영화였습니다. 한 편은 중국 영화의 시페이 감독의 향혼녀, 그러니까 네. 영어 제목을 직역하자면 영혼의 숨결이 스며나오는 호수에로부터 온 여인들이라는 영화였었고요. 네. 또 한 편은 대만 영화인 리양 감독의 결혼 피로연, 웨딩 빙킷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 깐느 영화제에서는 뉴질랜드의 여자 감독 지인 캠피온과 함께 중국 감독인 첸카이거의 폐왕별이가 또한 공동 그랑프리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달에 이어 8월 달에 로카르노 영화제를 휩쓴 것은 느닷없이 나타난 중국 뉴웨이브 감독의 베이킹 버스터드. 그러니까 한자 제목은 북경 말자. 그리고 네. 직역하자면은 북경 나쁜 자식. 네. 이라는 이상한 제목인데요. 이 영화는 10월 달에 있었던 동경 영화제에도 나오는 바람에 영화제에서 중국 대표단 전원이 여기에 항의하는 의미로 마지막 순간 전원 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이라도 하듯이 동경영화제에서는 중국에서 중국 돈으로 찍을 수 없는 까닭에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완성한 티안장장 감독의 푸른 연이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네. 이 놀라움은 아직 언제까지 더 갈지 알 수 없는데요. 12월 달에 있을 하와이 영화제에서는 두 개의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영화 특집이고요. 또 하나는 임권택 감독 영화 페스티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어권 영화들은 한국 영화보다 늦게 도착해서 세계 영화제에 늦게 도착해서 순식간에 영화제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린 셈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요즘에 중국 어권 영화가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그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것이 모든 영화 평론가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그 이를테면 지금까지 많은 영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60년대에는 누벨바그, 70년대에는 서독 니저먼 시네마 감독들, 그리고 여기에는 스타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누벨바그 하면은 장리 고다르와 프랑수아 트리포, 알랭 레네, 또 뉴저먼 시네마 하면은 베르네 헤어조크와 라네베르너 파스빈더. 그런데 중국 신세대 영화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매년 신인 감독이 10명 이상 나와서 영화평론가들이 도무지 이름을 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저도 중국 영화 감독들 이름 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자 이름 따로 외우고 영어 이름 따로 외워야 되고 네. 그리고 나오는 감독들이 매년 10명씩 나오는데 발음하는 것도 정확치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앞으로도 이 저력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함정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터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라면 그건 물론 칭카이거가 될 것이고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라면 후샤오시엔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주목받았고 그리고 이들을 이름지어 중국에서는 제5세대 감독의 기수라고 불렀고 또 대만의 허샤오시에는 신랑 차오의 기수라고 불렀습니다. 뉴웨이브요? 그렇죠. 중국어로 뉴웨이브라는 뜻이죠. 네. 중국 제5세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으신데요. 오늘 그 궁금증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국 제1세대 감독이 나타난 것은 1905년에서 1949년까지를 한 분기로 잡습니다. 이때 가장 유명했었던 감독은 장시추안이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의 난부난처라는 영화는 중국에서는 한국의 경우라면은 나원규 감독의 아리랑, 미국의 경우라면은 그리피스 감독의 국민창생, 같은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화가 그 후 영화를 영화처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편집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영화 속의 스타 시스템의 도입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종차오 치우 감독의 고아구족이라든가 아니면 오양 유치양 감독의 옥결빙청 그리고 이미 이 당시에 중국에서도 외국의 영화를 갖고 들여와 번안하여 만드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네. 중국 전토의 모든 국민들의 그 10분의 1, 그러니까 10%가량이 보았던 어마어마한 흥행성공작이 있습니다. 제목하여 약한 자여 너의 이름은 여자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를 번안한 거죠? 일본의 이것과 똑같은 제목이 있는데요. 그래요? 흥미있는 것은 일본에도 이 제목이 있고 우리나라 영화에도 이 제목이 있고 중국에도 이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열혈 영화 광이시라면 세 편 모두 구하셔서 분석해 보신다면 아, 세 나라의 민족적인 감정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네. 것을 느끼실 텐데요.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이 감독들이 중국 영화 산업에 초석을 쌓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이들은 헐리우드 영화와 일본 영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 점령기였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프랑스 영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기의 일본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독일, 이탈리아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실제로 그 줄레라든가 상당히 많은 당시의 봉건제 중국과 싸웠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프랑스에 유학 갔다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예, 뭐 꼭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은 네. 이 프랑스 영화의 전통은 그 후 면면이 흘러와서 사실은 중국 제5세대 영화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은 프랑스 영화들의 영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감독들은 사실은 모두 상업 영화 감독들이었었고 이 당시 가장 문제성 있는 영화를 많이 찍은 감독이라면 그 시아이 추시영이라는 감독의 어광곡이라는 영화가 첫손 꼽힌다고 합니다. 이 영화 제목 듣고 그 영화 나 아는데 하시는 청취자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1등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완영옥이 지연한 그 영화입니다. 완영옥이 주연해서 문제 일으키고 스캔들에 몰리고 기자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결국 그녀가 자살하게 되기까지를 불러왔었던 그 영화였었는데요. 관금분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완영옥의 초점을 맞춰 사실은 그 문제를 희석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영화는 이미 그 막시스트였었던 이 감독이 정치적이면서 미학적인 그러니까 아주 화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철저한 리얼리즘 스타일이었었고 그리고 가혹한 민중들의 생활을 남김없이 파헤쳐서 그야말로 난도질 당했고 그리고 일본군은 이 영화를 폐기 처분하여 오늘날에는 스틸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영화들이 그 중국이나 또는 한국에는 무성영화 시대 때 영화들의 대부분이 이런 결과를 빚게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노력과 그리고 산업적인 토대 위에서 중국 제2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제2세대는 1949년에서 56년까지 활동했었던 감독들을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감독은 셴푸라는 감독을 이야기하는데요. 집집마다의 등불이라는 영화가 아주 높이 평가받습니다. 네. 이것은 제목이 비슷한 영화가 있죠. 채플린의 거리의 등불이요. 예. 그 시티라이트를 네. 중국식으로 바꿔놓은 아.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많은 관객들의 눈물과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또 COE 감독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번안하여 나의 일생이라는 영화를 찍었고요. 그리고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기치를 내건 총춘 리 감독의 아편 전쟁이라는 영화가 당시 스펙타클 영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이라는 영화 이름을 들으시면서 금방 이해하셨겠지만은요, 모택동의 공산당이 중국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영화를 동원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모택동 어록에 따른다면은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 따른다면 사상과 영화 형식의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순을 다루는 예술이 그 자체로 모순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언제나 좋은 뜻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당 관리국에서는 엄격하게 그 검열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영화들은 교조주의 영화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한 이 당시에는 에이젠슈테인을 공부하는 것이 모든 영화 감독들의 필수 과정처럼 되어 있어서 이 제2세대 영화들은 1세대 영화의 전통을 버리고 그러니까 1세대 영화들이 프랑스 영화로부터 가져왔었던 장점을 버리고 철저한 몽타즈 영화를 찍었고 에이젠슈테인은 이들의 교과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택동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 하는 노력이 좌절하면서 더욱 강한 탄압이 왔고 이어 조반유리 청명에는 이유가 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화혁명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문혁이 끝나는 1975년까지 활동했었던 감독들을 제3세대라고 부릅니다. 제3세대 감독들로 대표적인 감독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부용진의 시진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CNTN이라는 감독의 찻집이라는 영화가 당시 미학적인 완성도를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찻집이라는 영화는 저도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그 작은 찻집이 영화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라는 뜻은 이곳에서 벌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찻집에서 카메라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찻집에 들르는 사람들과 바뀌는 복장들 네. 그리고 주인의 늙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중국의 20년 역사를 그려냅니다. 좀 연극적일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러면서도 또한 여기에는 이 공간이 찻집이라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차라는 문화 속에 담긴 네. 그 향기 속에서 즉 이 찻잔 속에 담겨있는 차의 향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인들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감독의 강한 서정적인 묘사가 이 영화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좀 전에 정인임 씨가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연극적인 영화라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극적인 영화의 전통이 이 시기에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른바 브리트 연극의 전통을 영화 속에 도입하라라는 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네. 그 연극적인 연기 그리고 그러한 공간, 설정, 이 속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의 일치를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몽타즈 영화는 일종의 속임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제3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전세대가 교조주의 영화에 빠졌다면 이들은 혹시 유물론적 유미주의란 불가능한 일이겠는가? 왜 유물론적 영화는 꼭 도식적이고 교조적이어야만 네. 하는가? 여기서 유미주의적인 것을 왜 끌어내지 못하는가? 예예.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형적 상황에서 네. 그 2세대가 전형적 인물을 그렸다면 사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형성의 문제인데요. 네. 이들은 전형적 상황에서 그 대신 비전형적 인물애로의 탈피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형화로부터 벗어나서 현실 생활 속에 모순은 없겠는가라는 문제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름지어 제4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1976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4세대는 제5세대가 와서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제5세대와 경쟁적으로 또는 화해하면서 또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감독 중에는 우티향민 감독의 낡은 우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8년에 동경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FA 감독의 바로 금년에 그랑프리를 받은 향혼녀도 제4세대 감독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문화혁명 이후 영화는 비로소 이제 중국 내부의 모순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3세대와는 또 반대로 새로운 소재 속에 전형적 인물을 끌어냅니다. 상황은 변했으나 중국은 네.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 이 전형적 인물이 적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회주의는 중국의 상황에 잘 적용되지 않는가라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소재 속에 전형적 인물이 들어가 그 새로운 소재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내서 중국의 모순을 지적해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상황 속에 전형적 인물이 들어가 전형적으로 해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 지도부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그렇겠죠. 현재가 모순이지 이 전형적인 인물들이 모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결로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4세대 영화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은 영화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단일 창구입니다. 네. 원치 않는 영화는,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영화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들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그리다가 결론은 화해 쪽으로 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영화는 산산분해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영화 평론가들 자신이 직접 지적하는 것이지만 4세대 영화의 핵심은 그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이 있지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어 결론 맺어지느냐는 무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제4세대 영화는 개봉판과 감독판이 늘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중국 영화를 발견한다라는 그 회고전을 보면은 영화들이 종종 감독판으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이런 제4세대의 노력에 이어 마침내 그 유명한 제5세대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제5세대는 이 앞세대들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 외에는 큰 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5세대들은 베이징 영화 아카데미 동기생들입니다. 그렇죠. 이 베이징 영화 아카데미는 1966년에 그러니까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라라는 모택동의 그 교리에 따라 모든 그 아카데미들과 마찬가지로 이 베이징 영화 아카데미도 폐교됩니다. 그리고 폐교되었다가 78년 다시 문을 열었고 그때 입학하여 82년에 졸업한 제5회 졸업생 동기들이 영화 데뷔를 하면서 이들의 영화를 이른바 제5세대 영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5세대 영화 감독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감독이라면 역시 그 황토지로 데뷔한 칭카이거 네. 그리고 데뷔작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붉은 수수밭의 장이모우 그리고 붉은 코끼리의 티안장장 또 흑포사건이라는 코미디 블랙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그 후앙첸신 그리고 89년도죠. 89년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 특별상을 받은 만중이라는 영화를 찍은 우진이우가 그 대표적인 감독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제5세대 영화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묻는다면 그것은 84년도에 찍은 그 장진자오라는 감독의 한 사람과 여덟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인 중국 영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사가, 중국 병사가 그 태평양 전쟁이 벌어던 시절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됐는데 거기 다른 중국인 병사 8명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여기 전쟁에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고 별다른 생각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의 중국 병사는 그들에게 중국인의 정신과 공산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들을 끌려가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고 감복시키고 왜 일본 군국주의와 싸워야 되는가 하며 또 왜 이 포로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다시 중국군의 편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슴 뜨겁게 얘기하지만 영화는 아주 어이없이 이 아홉 명이 모두 총살되는 것을 끝나버립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네. 그러한 노력들이 즉 지금까지 중국에서 계속 가르쳐온 그 사관과 철학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복음이 네. 중국 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혹시 헛된 꿈은 아니었는가, 당 지도부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말살한 것은 아니었겠는가라는 아주 엄중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엄중했던지 이 감독은 이 한 편 찍고 유배당하고 필름은 맨 마지막 부분이 다른 감독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일본군들을 다 쳐부시고 네. 그리고 간호병을 구해서 네. 이 8명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코미디가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그 프로파간다 필름이 된 것이죠. 네. 그러나 개방 정책이 이어지고 다시 베이징 영화 그 제작소로 돌아온 이 장진자오 감독은 감독판으로 다시 복원시켰고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영화는 바로 감독판입니다. 이러한 그 노력들은 그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감독들과는 달리 중국의 개방 정책과 함께 동시에 해외 영화제에 출품되어서 그의 해외 영화제를 모두 석권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수많은 서구의 영화 평론가들은 중국의 영화가 있기는 있을까라고까지 무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서록 있다 하더라도 고작 선전용 영화들이 거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서구의 맨 처음에 개봉된 영화가 황토지라는 영화인데요. 그때 흥분 어린 기사의 소개가 아주 압권인데요. 그 이 프랑스 영화 잡지에 실린 얘기인데요. 영화 시네마데크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아무도 이 영화를 기대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낡은 화면 속에 뿌연 엉터리 현상 속에 황토빛 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기이한 구도에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영화일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시켰는데 그 궁금증을 칭카이거라는 이 신인 감독은 5분 만에 감동으로 바꿔놓는데 성공하였다 라고까지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해 깐느 영화제에서 그 공식 초청 작품으로 결정되어서 기립박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또 로카르노 영화제, 낭트 영화제를 비롯하여 세계 28개 영화제에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욕 영화제에서 옐로우 윈드 그러니까 이 황색 선풍이 몰려온다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는 중국 영화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중국 제5세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은 그 차례로 걸작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5세대 영화 중에서 정말 꼭 봐야 될 영화를 꼽는다면 저는 딱 두 편을 뽑고 싶은데요. 네. 한 편은 칭카이거 감독의 해자왕 아이들의 왕이고 또 한편은 티안정장 감독의 말도둑이라는 영화입니다. 칭카이거의 영화는 흔히 우리나라에는 황토지 아니면 그 현유의 인생이 널리 알려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의 왕을 보고 있노라면은 현희의 인생에서는 너무 많이 타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이 영화는 문화혁명 당시에 시골 벽지에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받은 한 젊은이가 그곳에 가서 교과서를 모두 없애버리고 심지어 사전까지 모두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너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이것이 발각되어 그곳을 떠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혁명 당시 아이들의 머릿속에까지도 철저히만큼 교조화시켜버린 그 기계론적 유물론을 칭카이거는 유려한 화면 속에서 느린 카메라 이동과 그리고 끈질긴 지켜보기를 통하여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아주 그 감동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특히 이 영화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칭카이거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중국 문인화의 구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중국 문인화라는 것은 유려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별 힘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칭카이거가 화면을 그저 아름답게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인의 나약함도 또한 예. 동시에 화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야말로 바로 그 앞세에 대해서 중국 당 지도부가 그리고 모택동이 이야기했었던 영화의 형식과 주제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아주 보기 드문 성공적인 예의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개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깐느 영화제에 나갔을 때 중국 그 영화진흥공사로부터 만일 이 영화가 공식 출품된다면 우리는 전원 철수하겠다. 그러나 깐느는 강행하였고 네. 중국 지도부 그 이 영화진흥부에서는 전원 철수하는 그런 사태를 빚었고 그 후 칭카이거는 자국의 자본으로 영화를 찍을 수 없는 일종의 망명객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또 한편인 그 티안정장 감독의 말도둑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아무 말 없이 영화만 보여주면 이 영화 국적을 알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티안정장은 원래 그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전에 인류학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네. 카메라를 들고 이 사람은 티벳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티벳까지 들어간 티안정장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저 중국 변반 속에서 네. 신부를 얻기 위하여 말을 훔쳤다가 죽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꼼꼼한 카메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 그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제5세대들이 계속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들은 곧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 영화가 모두 터부시 되었습니다. 예. 영화는 잘 만드는데 영화제에서는 상을 받는데 중국 관객들은 아무도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관객들이요. 예, 중국 관객들은 영화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교조적인 영화들을 계속 보았었던 사람들이고 네. 다른 다양한 문화의 영화를 볼 길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영화 교육을 받은 이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지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내니 왜 영화가 이렇게 따분해? 라며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중국 영화 그 진흥부로부터도 지나친 개인주의 영화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의 모순을 밝혀내는 것은 중국 내부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몰리게 되었는데 악순환이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제5세대 감독들은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해외 영화제 수상용 영화로까지 심각하게 타락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장이모입니다. 예. 장이모는 아예 처음부터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려고 작정을 해서 네. 서구 영화제 입맛에 딱 들어맞는 주제를 택하고 소재를 택해서 서구적인 영화 스타일의 영화를 찍습니다. 그러니 서구에서 영화를 보고 아니 중국에서 이렇게 세련된 영화를 찍는 감독이 다 있다니 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이모우와 칭카이거가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이모우는 칭카이거를 향해서 네 영화는 너무 지적이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라고 비판하고 칭카이거는 너 같은 타협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논전까지 벌리게 됩니다. 이들 그 이 새로운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5세대를 비판한 또 다른 젊은 세대가 등장하였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들을 제6세대라고도 부르고 네. 또는 이들을 후5세대라고도 부릅니다. 후5세대. 그러니까 포스트 피프스 제너레이션이 네. 되는 것이죠. 사실 중국 내에서는 아직 6세대가 오지 않았다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새로운 감독들은 순조우라는 감독의 심향, 허핑의 쌍기진 도객, 이 영화가 아마 여러분들 관심일 텐데요. 이 감독은 새로운 중국식 오락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협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그 용문의 결투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용문객잖아요. 비슷한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칼싸움이 벌어지는 영화인데 홍콩 영화가 스피드로 승부한다면 이 영화는 느린 속도로 승부한다고 합니다. 느린 칼싸움 영화가 거의 슬로모션에 가까운 네. 칼부림이 벌어지는데 영화는 이 영화도 온통 피바다를 이루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장 말썽난 영화 장 위엔 감독의 북경말자 네. 즉 그 베이징 버스터드 영화인데요. 이 장 위에는 그야말로 저항 영화의 새로운 기수인데 이 영화는 아예 시나리오부터 말썽이 나서 중국에선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된 이 영화를 찍기 위하여 장 위에는 온갖 돈을 끌어들였는데 네 명이 합작하여 영화를 찍었습니다. 합작한 사람이 장 위엔 감독 자신과 홍콩의 석이라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가풍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의 영어 이름은 크리스토퍼 도일입니다. 바로 열일라마와 아비정전을 찍은 그 촬영 감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 한국계 가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제3세 그 최건이 네. 이 영화에 등장도 하고 예. 또 제작비도 담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중국식 펑크 영화인 셈입니다. 네. 이 6세대 감독들의 영화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 6세대들의 공통점은 아직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네.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모더니즘 영화를 받아들인 바로 그 5세대들을 부정하고 예. 그러나 아직 자기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그래서 모색의 단계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서구의 최신 경향인 포스트 모던한 경향까지도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인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일종의 실용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누구 말 맞다나 흑묘 백묘 그러니까 쥐만 잡는다면 네. 검은 고양이건 흰고양이건 개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국 영화에 대해서 쭉 정성희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최건의 노래 좀 들어볼까요? 최건이란 가수가? 장유엔 감독의 그 북경말자 속에는 최건의 가장 유명한 노래로 알려진 그 일무소유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네. 이 일무소유란 노래는 천안문 피해 학살 당시에 대학생들이 그 관리들에 저항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합창했다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 이 앨범의 속지를 보니까 가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유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 함께 가자 이런 가사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먼저 정성일 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건의 노래입니다. 일무소유 이우쇼요 들으면서요. 저 황동식 PD 그리고 정성일 씨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영을 믿어 We're going to love.